5월 23일 월요일 말씀의 귀를 닫으면 복의 문도 닫힙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다섯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저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전부터 예언자들이 외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에 사람이 잘 살았고 또 남쪽 지방과 서쪽 평원에도 사람이 살았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여호와께서 이전에 예언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내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그들이 흩어진 뒤 그 땅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70여 년 전 5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7월에는 유다 총독 그다랴가 살해당했습니다. 사로잡힌 백성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성전 파괴와 그다랴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이제 고국에 돌아와 성전 완공을 앞두고 사람들은 금식 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동안 행한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반박하시며 옛적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선지자들은 허울뿐인 금식 대신 공의와 긍휼을 행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의 형벌을 그만큼 받고도 여전히 형식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다시 들려줄 말씀은 없습니다.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아니하리라. 완악하게 계속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결국 등을 돌리십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의 불의를 질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불순종과 모든 악을 버리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성경 역사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증언합니다. 말씀을 강하게 거부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삶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터를 주시는데 사람이 불의의 씨를 뿌려 재앙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만이 복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둠은 이길 수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침 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절망은 어쩔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에다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 노래에다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엔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 나의 묵상.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계속 5월 금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러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종교적인 형식으로 굳어진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신다.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적용. 몇 년 전 교회 청년부에 양육자가 없어서 청년들이 1대1 양육을 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그때부터 청년 3명을 연이어서 양육해왔다. 최근에 양육을 모두 마치고 성인 사역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청년들과 1대1 양육을 할 지원자들을 교회에서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예전과 동일했다. 같이 해보자는 남편의 권유에도 나는 피할 길을 찾고 있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1대1 양육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이 결국 자신들을 위함이었던 것처럼 나도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 사역했던 것이지 그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주님이 금강석같이 굳은 내 마음에 인애와 긍휼을 부어주신다.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덧붙이신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내게 또 하나의 사역에 불과했던 1대1 양육이 주 안에서 축제가 될 것을 믿고 소망한다. 나의 기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제 마음을 붙드소서. 1대1 양육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복음을 나누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소서. 이웃과 교회를 향한 섬김과 나눔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이름 대신 제 개인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주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